그리스도와 또 그로 말미암는 성도의 부활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수는 없겠지만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문구를 계속 반복하면서 일곱 가지의 어떤 구원의 축복들이 우리에게서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할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나 마치 부메랑처럼 부활 신앙은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에게로 이끕니다. 아니 어쩌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눈부신 태양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특수 처리된 보안경을 써야 되듯이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다면 십자가를 마주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또다시 씨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로 부활을 경험케 하고 그 부활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더 깊이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언급해드리는 고 신영복 선생님의 사상 중에 그분이 말년에 가장 강조했던 사상은 석과 불식이라고 하는 주역에 나와있는 말이었습니다. 과실나무에 달린 가장 큰 과일을 따먹지 않고 그대로 두어 다시 새로운 생명의 종자로 쓰는 것을 가르쳐서 석과 불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결과 열매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원인인 십자가에 더욱 천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기보다는 십자가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정작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단어였던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뭐 확인할 길이 없죠. 천국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들로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운변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어떤 영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을까요?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8절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하면서 그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그 맨 밑에 자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된 나는 더욱 작은 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자, 더 겸손하고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실력을 추구하지 않는 그 바울의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경험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경험되는 살아있는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거위 주인이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거위를 죽인 것처럼 부활의 씨앗인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부활 역시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설명드렸던 12절부터 19절에 부활이 없으면 무엇무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부활 소망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심주어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잠깐 볼까요? 24절부터 26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권고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멘. 26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네퍼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신앙은 죽음의 우상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블루하르트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저항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음조차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주님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을 끝이 읽을까요? 31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담아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 시간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고 죽을 것이다. 죽는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씨가 썩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그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또다시 씨가 되어 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는 부활로 열매 맺고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살아납니다. 아멘. 윤회와 같이 죽음과 삶의 의미 없는 또 끝없는 반복이 아니라 단회적인 일생 속에서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경험하는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시 이 본문 역시도 설교 시간에 정말 자주 언급하는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앞부분에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A new creation입니다. A new creation. 그리고 뒤에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The new입니다. The new. 앞부분에 바울은 부정반사를 쓰고 있죠. 일종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새로 하신다. 봐라. 나를 봐라. 옛 것이 지나갔고 The new. 새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의 증거가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짐과 욕됨 그리고 약함을 심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과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심고 다시 살아난다. 심고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마치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한 신영복 선생님의 석과 불식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영복 선생님은 자신의 그 유고집이죠. 제자들이 이제 쓴 내무라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마지막, 맨 마지막이 석과 불식의 교훈이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그 교훈에서 과실 맺는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이것이 씨가 되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석과 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엽락입니다. 주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엽락. 잎사귀를 떨어뜨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옥 선생님은 잎사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품과 환상을 거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목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외면하게 되면 스스로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소유는 끝이 없을 뿐 아니라 참된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썩어짐과 욕됨과 약함을 선택하고 그것을 심을 수 있는 이유는 염라, 우리의 삶의 거품과 환상을 걷어낸 자만이 썩어짐을 심을 수 있고 욕됨을 심을 수 있고 약함을 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부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통치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능력과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집합체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넘나기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채로입니다. 채로. 잎사귀를 떨어뜨리면 나무의 뼈대만 남게 되잖아요. 나무의 뼈대만. 그 뼈대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신영복 선생님에 나와 있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의 아주 수준 낮은 해석이지만 뼈대가 뭘까? 잎사귀를 떨구고 남아있는 그 나무 몸의 뼈대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과 환상을 걷어내고 비로소 만나게 되는 진정한 나, 진짜 나. 그것이 채로의 가르침의 뜻이 아닐까? 앞서 우리가 읽은 4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되죠.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하는 게 다른 번역을 찾아보거나 다른 번역을 찾아봐도 안 되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는데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길을 헤매게 됐어요.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면 푸시키코스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키코스 소마. 이게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이죠.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는데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뜻이, 세 번째 뜻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육체적 기능 이상의 인간 존재의 내적 자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성서를 번역할 만한 실력은 절대 안 되지만 굳이 번역하자면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번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틀린 번역이고요. 왜냐하면 육이 몸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육이란 뜻이고 몸이란 뜻이에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것을 육의 몸으로 하는 것은 중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내적 자아, 생명 이상의 육체적 기능 이상의 의미를 담은 내적 자아를 담고 있는 단어라면 한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혼의 몸. 육의 몸이 아니라 혼의 몸. 다른 말로 하면 혼을 지닌 몸. 혼이 깊은 몸, 더 나아가서 혼과 하나 된 몸, 조금 쉽게 이야기, 우리의 정신이 깃든 몸, 가치가 깃든 몸, 이런 단어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근본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 껍데기의 내가 아니라, 오늘도 다 이렇게 교회 오신다고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이런 내가 아니라, 진짜 걸고 벗은 나,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 본래의 나, 거품과 환상을 걷어내고 채로 본래의 나, 그것이 석가불식, 그것과 마주하는, 비록 일그러져서 마주하기 불편하지만 그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바로 채로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석가불식의 오늘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 분이 무슨 뜻인가요? 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 그렇죠? 분본, 나무 본, 뿌리 본자에 뿌리에다가 똥을 주는, 뿌리에 거름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나무의 거름이 될까요? 석가불식, 열매 맺는 씨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씨가 심겨진 땅에 거름을 줘서 이 땅이 기름져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엇이 거름이 될까? 그것은 길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신영복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길과 도로를 구별합니다. 길과 도로. 도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속도와,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효율이 본질이다. 그에 반해서 길은 그 자체로 곧 삶이다. 더디더라도 그 삶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긴 호흡과 느긋한 걸음걸이가 길의 마음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나무의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긴 길을 함께할 동반자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길동무,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야말로 나무의 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상의 어떤 이런 절정은 평화입니다. 평화. 선생님은 평화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화를 위해서 화가 필요하다. 평화의 화자를 위해서 변화의 화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에 의지가 없는 모든 대화는 소통이 아니며 또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상대방을 타자화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동일성, 배타성의 논리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소통이 아니라 재밌게 쓰시는데요. 소탕이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이야. 진짜 소통은 나를 변화시켜가는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하고 또 이 길을 함께 걸을 만한 진정한 동반자가 드물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이 누군가의 좋은 동반자가 될 때 그 길의 동물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을 저 스스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부활이란 내 혼에 십자가가 깃드는 것입니다. 내 육의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거나 자동차 센터 미러에 십자가를 걸거나 집에 성구가 쓰여져 있는 십자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백자를 걸어놓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내 육의 몸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혼 속에, 내 정신에, 내 사고에, 내 마음에 십자가를 심을 때 비로소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혼에 푸시키코스 소마에 십자가를 심을 때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사도신경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무리한 거고 있죠. 크레도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이 긴 사도신경 이 문의 첫 번째 단어가 크레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크레도는 단어이지만 라틴어로 보면 문장이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 진짜 내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와 함께 거품과 환상을 걷어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 이 여정과 그런 과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나를 찾는. 그런 의미에서 티에르 키오르가 말했던 신 앞에서 단독자가 되라. 단독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구어체로 번역을 하면 신 앞에서 외톨이가 되라 라고 번역을 했고, 그 외톨이라고 하는 걸 21세기의 용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신 앞에서 왕따가 되라. 왕따가 되기를 두려워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언론을 보다가 제일 감명받은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인터뷰였는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인 박홍규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타이틀을 그렇게 뽑았어요. 젊은이들아 왕따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분은 대학교수로 정년퇴직을 하고 명예교수로 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핸드폰이 없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느림을 추구하고, 느림을 추구해서 해외여행을 갈 때도 배를 타고 다니고, 웬만큼 먼 데가 아니면 배를 타고 간다고. 동창회에 안 나가고, 모두가 이제 그런 무리에 속하면서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관혼상제를 안 한대요. 결혼식이 안 가고, 장례식이 안 가고. 자기도 나중에 고독사를 할 것이다. 한테 아내한테 이야기. 나는 나로 혼자 죽고 싶다. 교수님. 근데 저는 뭐 그분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죽음을 인종을 지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삶의 태도, 나로 살아가고자 주변에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고 주변에 누구에 의해서 내 존재의 가치와 내가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그래서 이분은 책을 번역해도 안 팔릴 것 같은 책만 번역을 하고 책을 써도 안 팔릴 것 같은 주제의 책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번역 자기가 책을 출판해도 가장 영세한 출판사에게 자기 책 출판을 맡겨서 인쇄를 받지 않고 거꾸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왕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비로소 왕따가 될 수 있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최고의 용기를 얻게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품과 환상, 껍데기를 걷어내고 진정한 나의 자아, 나의 혼, 나의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A new creation이 아니라 The new 새 것,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부활의 새로운 삶. 봐라, 나를 봐라. 예전의 사울은 지나갔고 새 바울이 되었다. 너희들도 이처럼 누군가에게 더 누가 되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응결해 주셨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 시작되는 새로운 계절, 여러분의 혼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십자가를 심는 새 계절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무덤가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 속에서 다시금 썩어짐과 욕됨과 약함을 만남으로 우리의 부활이 우리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십자가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먼 미래의 피 안의 세계의 부활이 아니라 이 참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작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랑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